겨울철 관중들의 손금 확인하면서 내려와 끝곡들 이곳서 잘 지고 막아라는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폭식 살추가 요청꼰대 어르신들 끼우는 보청 입으로 콜리 넘어져도 에코 요청 E 이게 나네 B B 무게가 돼 더블 D 반토마 래퍼 삐삐판해 그게 나 E 동기가 돼 용기가 돼 목소리 소리 반공기만 돼 아 불러드는 손가락만 돌리는 새벽에 전조 웨펀 쓰고 준비가 돼 Seems like a future like a 나는 게 와도 너무해 지금 별일 없으면 나와 오늘은 대로 that I go that I go hey 오늘은 대로 that I go that I go hey Seems like a future like a 나는 게 와도 너무해 지금 별일 없으면 나와 오늘은 대로 that I go hey 오늘은 대로 that I go that I go that I go that I go 입담이 좀 거칠어 항상 위험한 소위 스웩 타령 안 해도 남들보다 약간은 위 어색하게 하는 목소리 때문에 탈 거야 주위 이건일 땐 그 랩소냐 가장 맛있는 무위 사람들의 취향은 철새처럼 유행 따라 왔다가 있지만 난 자석 같은 놈이라 다들 철새처럼 따라와 다가와 전진처럼 아는 여자 데리고 와 장진처럼 전진장진하나 나의 랩은 좀 꿀떡 같아 커빈처럼 얼음 rhythm is life life is rhythm rhythm 있는 게 알아 나 움직이는 기름 nonsense 하나의 긍정 rhythm이 가진 바보가 이래내 나의 나의 이름 지름 같은 어둠에서 갈고 닦고 다듬어낸 치명적인 film 가리 어리 깔아내 내 신청 rhythm 이렇게 call let's go get up seems like a future like a 나는 게 와도 너무해 지금 별일 없으면 나와 오늘은 대로 that I go hey 오늘은 느낌 so good!